동화 한국어 버전. 올리버 트위스트. 세상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불의에 고통받다가도 선의에 구원받곤 하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천둥번개가 치던 날 워드포드의 한 보육원에서 발견된 소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 앞에서 이 불쌍한 아이를 찾았어요. 얼른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10살이 될 때까지 그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 10년 동안 그에게는 가족도 그를 성심껏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어젯밤에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오더라고. 더 달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할 건데? 더 달라고 하면 요리사가 우리를 때릴걸? 그럼 이렇게 하자. 반쪽짜리 나뭇가지를 뽑는 사람이 더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좋아. 부탁이에요. 조금만 더 주세요. 방금 뭐라고 했어? 제발요. 스프를 조금만 더 주세요. 네가 아직 주먹 맛을 못 봤구나. 그저 놓으세요. 감히 나한테 말 대꾸를 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죽어봐라. 올리버는 수프를 더 달라고 한 것에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곧장 노역장으로 쫓겨나 목수의 밑에서 수습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다 올리버. 이곳이 네가 일하게 될 것이란다. 누아, 앞으로 네가 이 아이를 책임지도록 해. 이제부터 너와 한방을 쓰게 될 거다. 기술을 잘 알려주렴. 네, 사부님. 보자, 이번엔 또 뭐야? 쥐방울 만한 꼬맹이잖아. 나한테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될 만한 녀석이군. 나랑 한방을 써? 어이가 없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알아들어? 그럼 소베리 씨께 말씀드리겠어요. 뭐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소베리 씨! 소베리 씨! 올리버가 노아를 밀치는 걸 봤어요. 나무 판자들 사이로 넘어져서 나뭇가지에 찔려 죽을 뻔했어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해, 올리버.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손을 봐주겠어. 내 말 알아듣겠나? 여기에 적응하는 게 좋을 거야. 보육원에서 너를 7년간 일하도록 시켰으니 말이야. 그날 밤 올리버는 짐을 모두 챙겨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는 몇 주간 걸었어요. 그는 곧장 런던으로 향했죠. 그가 살았던 보육원, 목공소의 소어베리 씨, 그리고 끔찍한 노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달콤하고 쫄깃한 크루아상 한 조각이 단돈 5펜스입니다. 단돈 5펜스요. 이놈, 섞어지지 못해! 뭘 망설이고 있어? 내가 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너는 이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런던은 처음이야? 네. 내 이름은 잭이야. 내 친구들은 다 나를 아트풀 다저라고 부르지. 네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올리버예요. 올리버 트위스트요. 도망가는 거야? 걱정 마, 올리버. 너 같은 애들을 거두어줄 만한 분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날 따라와. 감사합니다. 아트풀 다저는 올리버를 런던 외진 곳에 살고 있는 패긴이라는 남자에게 데려갔어요. 아트풀 다저 외에도 다른 몇몇의 아이들이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열어주세요. 저예요. 이 옆에 있는 저 애는 누구냐? 얘는 올리버 트위스트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왔어요. 올리버 트위스트, 배고파 보이는구나. 찰리, 여기 음식 좀 가져다 주렴.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우리가 지갑도 만들고 있거든. 여기 앉아라. 어서 밥부터 먹고. 그 밥은 아마 올리버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밥이었을 거예요. 그는 곧장 잠이 들었죠. 내일부터 저 애를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빨리요? 그래, 빨리 배울수록 좋은 법이지. 안 그러면 쓸모없어지고 말 테니까 말이야. 일이 잘못되지 않게 조심하고, 알겠니? 다음날 아침, 패기는 일을 하러 가는 다른 아이들 틈에 올리버를 끼워보냈어요. 올리버는 당초에 어떤 일을 하러 가는 건지 알지 못했죠. 그는 단순히 지갑을 만드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가거라. 하지만 명심하렴. 이곳에 머물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해.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브라운로우 씨. 안녕하세요, 콜린스 씨. 이제 잘 봐. 도둑이다! 도둑이야! 올리버는 패긴과 아이들이 말하던 그 일이라는 게 사실은 지갑을 만드는 게 아닌 훔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트풀 다저와 찰리가 도망치자 사람들은 남아있는 올리버가 도둑이라 생각하고 그를 쫓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올리버를 붙잡은 경찰은 그를 체포했어요. 어딜 감히! 내 당장 너를 치안판사에게 데려가 감옥에서 7년 동안 썩게 만들어주마! 경찰관님, 7년이라고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도둑들한테는 아깝지 않죠. 그렇게 올리버는 법정으로 끌려가 치안판사 앞에 서게 되었어요. 브라운로우는 이 어린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치안판사는 강경한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올리버가 7년형을 선고받으려던 바로 그때 콜린스 씨가 나타났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경찰관, 이 도둑을 현장에서 체포했는가? 네, 판사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이 아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판사님, 7년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신사부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이 소년에게 7년형을 선고. 잠깐만요. 이번엔 또 뭐죠? 감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진짜 도둑은 도망쳤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경찰관, 이 소년이 훔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나요? 못 봤습니다. 퓨,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소년을 석방시킬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뒤를 밟아라. 문을 열게. 사주할 일이 있으리. 들어오시죠. 올리버라는 소년 말일세. 그 아이를 도둑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네. 아, 그 아이는 이미 도둑질로 잡혀갔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풀려나서 브라운로우와 함께 있더군. 그거 정말 다행이에요. 불쌍한 아이인데. 당장 그 아이를 데려와 도둑으로 만들고 그에 관한 것이면 모두 나한테 보고하게.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목에 금 펜던트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지 않으면 자네를 직접 경찰에 넘기겠어. 저희가 올리버라는 애에 관해 아는 것이라곤 런던 출신이 아니란 것뿐이에요. 그 애는 머드포드의 보육원 출신이었어요. 큰일을 겪은 올리버는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며칠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그는 브라운로우 씨의 집에서 머물며 보살핌을 받았죠. 브라운로우 씨, 아이는 이제 괜찮아요. 참 흥미로운 아이야. 체력을 회복하고 나면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물어봐야겠어요. 왜 그렇게 저 아이의 과거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이 여인은 내 오랜 친구였어요. 아니, 올리버의 생김새와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녀가 아이의 엄마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가족의 친구였는데 소식이 끊긴 지 10년도 더 넘었거든요. 올리버가 체력을 회복하는 동안 패기는 아트풀 다절을 시켜 브라운 로우의 집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어요. 올리버가 집 밖으로 나오는 즉시 그를 재빠르게 납치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브라운 로우 씨는 올리버에게 돈을 쥐어주고 서점에 책을 반납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 저희 아들인데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났네요. 집으로 가야겠어요. 어서 가자, 아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새 신을 사주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도록 하지. 패기는 올리버를 집으로 데려갔고 바로 그날 밤 올리버를 도둑으로 만들 절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몽크스에게 약속했듯이 말이죠. 올리버는 빼주세요. 아니, 낸시. 올리버는 함께 도둑질을 할 거예요. 그날 밤 패기는 올리버를 데리고 커다랗고 부유한 저택에 침입했어요. 너는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도록 해라. 혹시라도 내 말을 거역한다면 상상도 못할 벌을 내려줄 테니 그렇게 알고 어서 가. 거기 누구죠? 집 안에 누가 있는 거지? 도망쳐! 그곳은 로즈메이필이라는 여인의 집이었고 그녀는 올리버의 불쌍한 얼굴을 보자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그렇게 올리버를 보살피던 어느 날 수상한 방문객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올리버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밤 12시에 런던교 위로 나와주세요. 올리버,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니? 아니요. 그런데 패긴 무리의 낸시 누나 목소리인 것 같았어요.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을 알아요. 누구지? 브라운 로우 씨요. 같이 지낼 때 매우 친절하셨거든요. 오, 브라운 로우 씨라면 우리 가족의 친구이기도 해. 내가 그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마. 로즈는 곧장 브라운 로우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그날 밤 런던교에 나가주기로 했죠. 그곳에는 낸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라운 로우 씨! 낸시야, 맞죠? 네.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에 관해 할 얘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은 올리버를 도둑으로 만들어달라고 사주한 멍크스라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자는 올리버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올리버가 머드포드에서 머물렀던 보육원에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뭔가 펜던트 같은 것을 찾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알겠어요, 낸시. 고마워요.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날 브라운 로우 씨는 곧바로 보육원 직원과 멍크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래. 혹시 올리버가 갓난아기였을 때 혹시 어떤 펜던트를 갖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아그네스, 네 예상이 맞았어. 올리버는 내 친구 아그네스의 아들이었어. 이만 가봐도 될까요? 왜 그 소년의 펜던트를 당신이 갖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훔친 것 아닙니까? 당신은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해주지 않고 고작 올리버가 수프를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내치다니, 어떻게 감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물건을 빼앗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못 믿겠군요. 당신은 이제부터 머드포드에 나오지 마세요. 당신을 재판에 넘기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당장 끌어내세요. 당신은 왜 올리버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올리버는 사실 제 친동생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형제 중 누구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의 재산은 모두 남아있는 형제의 것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고작 이 어린아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올리버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부끄러운 줄 알게, 멍크스. 이로써 당신이야말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니 당신 역시 재판으로 넘겨질 것이고 재산은 모두 올리버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이자도 끌고 가게! 로즈, 올리버가 바로 네 언니 아그네스의 아들이었단다. 어, 올리버... 올리버, 이제 내게도 재산이 생겼구나. 그리고 내게 가족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를 내 양아들로 입양하고 싶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보렴, 올리버. 제가 얻게 된 재산은 보육원의 아이들 그리고 폐기물의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올리버. 그리고 걱정 말아라.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학교에 보내서 너처럼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